지나는 날 별을 따서 남 몰래 삼켜 부리고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가를 혼자 걸었지. 세상은 등에 지고 기우던 작은 꿈들이 이제 너무 멀리 떠나 소풍이 되어버렸네. 그 꿈을 기억하나요? 내 사랑 버려진 채로 낯설은 그 목소리가 가슴에 상처되었네. 한순간에 나를 가둔 그립고 그리운 사랑 그대 안에 나를 버리고 우린 서로 타인이었네. 꿈을 기억하나요? 내 사랑 버려진 채로 낯설은 그 목소리가 가슴에 상처되었네. 나를 가도 그립고 그리운 사랑 그대 안에 나를 버리고 우린 서로 타인이었네. 그대 안에 나를 버리고 우린 서로 타인이었네.